집에 가지마 baby. 너에게 줄 선물이 여기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지마 baby. Yeah. 나 실수하지 않아요 sweetheart. Ayo, turn it up. 어색한 분위기 는 싫어. 시계침 소리가 원래 저리도 커스가 목에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 뭐랄까. Look, baby 난 그저 너와 아침을 맞고 싶어. 오늘이 밤이 다가기 전에 둘만의 secret party. 근데 넌 like Cinderella 12시 땡치면 집에 갈라. Hey, 혼자인 밤은 길어. Calling up 너의 부모님께. Hey, 센 척하지만 맘에 걸려. SOS 진도는 멀어. 오히려 잠깐 나와 이러 지치에 나 어지러워 잠이 들어. 집에 가지마 baby. 너에게 줄 선물이 여기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지마 baby. Yeah. 나 실수하지 않나요 sweetheart. 부드러운 음악 소리에 빨간 잔디꽃 가득한 나를 Joe, 내일이면 어차피 가잖아. 늦었어 위험해 저 자기야. 아니야 별뜻 없이 네 걱정돼 그래. 누가 잡아가면 어떡해. 긴 긴 이 밤이 밤이 황홀한 별들의 잔치. 어떤 모도 막을 수 없죠. 하나 가득 느낌 그대로 멈춰. Hey, I can't let you go. 너와 좀치라도 떨어질 수 없어. 억지로 참지 말아줘. 집에 가지마 baby. 너에게 줄 선물이 여기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지마 baby. Yeah. 나 실수하지 않나요 sweetheart. Baby take my hand. Don't be afraid me. Just stay together. 널 만난 후로 처음이야 집이 염해서가 마지막 excited. 휴대폰 진동 안정 진동 주인종 딩동 비하란 신호 빙고 확신을 도와주긴 여백에 길을 삼아로도 너에게 이 세상 가장 예쁜 fiance 푸른 초원 님과 함께 Wall and wild 하지만 soft 자기 묻지 말 아예 못해. Girl you know what I mean. 이걸 설명하긴 어려워 하긴 필요 없는 얘기 조명을 낮추고 너와 시선을 맞추죠. 꽉 잠긴 단추도 살짝 풀고 입이 마르고 눈은 잠그고 집에 가지마 baby. 너에게 줄 선물이 여기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지마 baby. Yeah. 나 실수하지 않나요 sweetheart. 아, 아 모두가 잠든 이 밤 혼자 웃는 듯이 숨어서 달콤한 속삭임.